안녕하세요. 책 이야기 진행자 최수은입니다. 하니 김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예요. 네, 날씨 너무 추워졌어요. 네, 오늘은 첫눈이 오늘 오기로 했다는데 안 왔다네요. 첫눈이 어디서 오기로 했어요? 뭐 상간집 아. 근데요, 그 얼음 첫 얼음과 첫 서리는 있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예년보다 그러면 빨리 온 건가요? 오히려 늦어진 것 같은데요. 아, 늦어졌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제 친구 생일이 12월 초인데 그 전에는 그때쯤 눈도 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맘때쯤 되면은 한참 추웠던 것 같은데 강추위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제는 날씨가 완전히 겨울 날씨가 창문 열었는데. 예. 뭐 스산하더라고요. 날씨가 바람도 차고. 예. 그래서 기모를 저는 오늘 꺼내 입고 나왔어요. 아까 여기 오기 전에 남편하고 통화했었어요. 네. 근데 아침에 패딩을 입고 갔는데 춥대요. 패딩을 입으셨는데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현장에 나이 드신 한 분이 옷을 얇게 입고 와서 벗어줬대요. 그래서 춥다고. 그래서 그런 미담이 또 오늘 공개되네요. 그래서 역시 내 남편이다. 네. 생각을 했죠. 아이, 훌륭하긴요. 일단 우리가 책순이가 30분 분량으로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예, 이제 이거를 그 여러와 같은 이제 폭주했죠. 의견이 있어서 예. 네, 충분히 폭주했죠. 여러와 같이. 그래서 이거를 두 번, 한 달에 두 번 방송으로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를 선정을 해서 보름씩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또 팔랑기라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네. 모르겠네요. 아, 좋은 거는 팔랑팔랑해도 괜찮죠. 예. 네. 우리 일단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해 보기로 해요. 네. 한희 씨, 저번에 그 도깨비 OST에 한 곡 고르고 왔죠. 네, 제가 그날 추천했잖아요. 예. 네, 제가 그 드라마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몰아보리라 했었는데. 네, 몰아보셨어요? 예, 그 음악 듣고 몰아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몰아보셨어요? 끝까지. 역시. 그래서 제가 또 한 곡 골라봤거든요. 네. 예, 같이 들어요. 들어볼까요? 예. 네. 소개를 지금 주세요. 그거를 마마무의 러브. 한순간에 순위가 바뀌어버렸네. 연애 세포가 다시 돌아왔나봐. You make me shine. 솔직히 간지러워서 못 참겠어. 꿈 같은 타이밍. 허전했던 마음이 요즘 들어 이상해. Love, 달빛 내린 밤도 날 위로 FM의 책순이입니다. 네, 오늘 책은 어떤 책이죠? 오늘은 책순이 씨가 들고 나왔죠, 책을. 어떤 책이죠? 네, 제가 저는 그 게스트가 소개해주면 또 그 한희 씨가 소개해주면 그걸 읽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책순이가 처음 그 소개를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네. 제가 이거 읽은 지가 몇 달이 돼가지고 네. 이거 얘기가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네요. 다시 꺼내든지 얼마 안 됐죠 또. 네. 작가는 김탁환 네. 맞죠? 네네. 네. 책 제목은 노서와 가비. 네. 예. 그 뭐지? 노소아는 러시아, 가비는 커피라는 말이에요. 이게 한자 발음 나는 그걸로 지은 거죠? 노소아 가비가. 가비라는 게 갑이 이런가 봐요. 네, 가짜 한자. 예. 이게 한자 발음 내는 대로 한 거더라고요. 이게 큰 인물이라는 뜻은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갑이라는 말이. 아, 그래요? 예. 오. 이 책을 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이제 거꾸로 지금 물어보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됐네요 오늘. 그 아들 부모 교육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그 전수조사가 있었는데. 아, 전수조사. 네, 커피 교실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네. 선정이 됐어요. 아. 네, 근데 의외로 학부모들이 네.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 네. 전에 커피 배우셨다는 그거예요. 이 장소인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전문적인 걸로 이렇게 계속 배운 건 아니고요. 그 다섯 번의 강좌가 있었는데 네. 거기 강사가 노소와 갑이라는 책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사분이 추천해 주셨군요. 네, 예, 예. 그 유래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읽어 보셨죠? 당연히 읽어봤죠. 어떻던가요? 이거 처음에 이 책을 딱 접했을 때 이 표지가 마음에 들었어. 이 표지에 나오는 여성이 저는 책순이 씨와 되게 흡사하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게 빨간 머플러를 두르셨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도깨비 드라마도 맞네. 그렇죠. 이게 오늘 딱 맞아떨어졌네요. 네. 우리 첫 번째 노래 들었잖아요. 네. 맞네. 거기 맞네. 빨간 목소리 그냥 전국 강타했잖아요. 또 사실은 네. 그 코미디 프로에 네. 그 도깨비 하면서 빨간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전에 네, 제가 네. 이제 도깨비를 안 봤을 때. 네. 그래서 저게 뭐 뜻은 있긴 있나 본데 뭘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아 이랬구나. 근데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렇죠. 저는 또 공유를 또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거든요. 아니세요? 아 키가 크긴 크더라. 키만? 취향은 아니시고? 아휴. 네. 남이라. 네. 남녀 배우가 다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네. 여고생 역할로 나오신 누구였죠? 그 뭐 고은 누구야? 네, 김고은 씨. 네. 근데 눈이 한국적이에요. 그래서 더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김고은 씨도 좋아하시는 팬층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또 이국적으로 생기면 또. 네. 도깨비가 좀 한국적인데 말이 네. 한국적인데 그거랑도 예. 또 통하네요. 연관을 네. 지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또 깊은 뜻이 예. 또 있었네요. 네. 그 예, 노소와 가비는 네. 커피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먼저 우리 그 안 읽은 분들을 위해서 네네네. 그 노소와 가비 내용을 좀 얘기할까요? 한희 씨가 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노소와 가비는 경쾌한 사기극으로 재탄생됐는데 그 고종의 독살 음모 사건이 여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잡고 이 작가분이 글을 소설로 풀어내신 것 같아요. 이 우선 이제 줄거리 얘기하기 앞서서 작가분이 불멸의 이순신과 나황진이 그랬다군요. 네. 이런 작품을 쓰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그 줄거리는 고종 독살 음모 사건의 주모자인 김홍육의 일화를 보고 영감을 얻은 작가가 그 인물 옆에 러시아의 광활한 숲을 얼빠진 귀족들에게 팔아치우는 희대의 사기꾼 사기꾼이자 고통 황제의 모닝커피를 직접 내리는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가 된 따냐를 매력적으로 이렇게 재탄생시키면서 거기 상대역인 네, 이반인가요? 이반도 네. 나오고 네. 그 여주인공을 재창조시키면서 박진감 넘치고 그리고 재미있게 그 개화기 때잖아요 또 네. 그때가 개화기의 네. 유쾌한 사기극으로 이렇게 네.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초반에 이게 러시아의 광활한 그 대지를 팔아 넘기는 그런 사기극이 펼쳐지잖아요. 네. 이것도 저는 아주 색다르게 아주 유니크하게 다가왔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것보다도 네. 우리나라는 그때 그 암흑기였잖아요. 네. 그 일제가 지배를 하고 고종은 러시아 네. 그 파천 뭐 아간파천 그 아간파천 그렇게 네. 해가지고 뭐 그쪽으로 한국사도 뭐 예. 공부하기도 딱 좋았어요 아주 예. 오랜만에 공사관에 또. 예. 예. 피신해 있고 그런 네. 건데 러시아에서는 그 사람들이 카페에 모여가지고 토론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네, 네. 예, 그래서 같은 동시대 사람들이 참 틀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게 그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아, 저는 처음에 이거 사기극이 펼쳐지는 것도 되게 흥미진진했고 네. 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 고종 황제한테 이제 커피를 만들어주는 바리스타 여성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왠지 저는 이렇게 공감대가 확 형성이 되면서 왠지 그 고종 황제한테 제가 커피를 이렇게 로스팅해서 드립해서 드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왠지 좋아 고종 황제를 만나 뵙는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 고종 황제가 아메리카노를 주로 쓴 아, 커피를 예. 마셨으니까 아메리카노죠. 그러니까 한혜 씨는 무슨 커피를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 모카 조금 달달한 걸 좋아하는데요. 네. 라떼는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모카를 즐겨 먹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예. 뭐 초콜릿을 평상시에 좋아하시나 봐. 그 대신 살이 찌기 때문에 크림을 걷어내달라고 하고 주문을 하죠. 네, 크림 맛인데. 네, 근데 아. 크림 올려드릴까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됐고요.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마시고 있어요. 저는 라떼 많이 마셔요. 아, 라떼. 뱃살하고 영양이 많이 가는 그런 커피잖아요. 라떼 많이 마시면 당이 많으니까 뱃살이 많이 축적되잖아요. 아이고 그 유혹을 끊을 수가 없어요. 네, 얘기가 또 삼천포로 예. 잠깐 갔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예. 근데 고종 제 생각에는 고종이 그 쓴 커피를 마시는 것도 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런 아픔하고 연관이 된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고종의 쓴 생각은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이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나라로서 바로 서지 못한 이때에 자기가 이제 황제로서 왕으로서 제대로 제 역할을 못했다는 그런 자괴감이 조금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 마지막 왕이잖아요. 네, 이게 얼마 전에 그 파리 혁명할 때 그쪽 마지막 프랑스의 혁명 할 때 그쪽에 이제 마지막 왕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또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비교가 되더라고요. 비슷하면서 어떻게 몰락하구나 이런 게 조금 안 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고종이 예. 평상시에 그 고종 황제가 조금 저는 수동적이고 예. 소심한 성향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고종에 대해서 더 이제 알아보고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소심하거나 이제 소극적인 면만 있으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개화기 때 예. 그 최초로 전차가 들어왔잖아요. 예. 이런 것도 고종이 그 역할을 많이 했대요. 그 우리나라의 개화를 위해서 많이 앞장서시고 그거를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분이 되게 개혁적인 면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노소와 가비에 그려진 그 왕은 명성황후가 없어가지고 기운이 많이 빠진 왕이었어요. 네, 거기에 예. 좀 초점을 예. 많이 맞췄잖아요, 이 책은. 이제 커피가 그 1호가 됐죠. 네, 커피를 평소에 즐겨 드시고 그 심지어는 그 관 안에서 커피 따로 마시는 예. 그런 궁궐 안에 그런 것도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 우리 얘기하다가 노래 한 곡도 듣고 얘기할까요? 네. 예, 골랐죠? 예. 네, 브루노 마스의 런어웨이 베이비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 어떠셨어요? 노래? 네. 신나죠? 제대로 못 들었어요. 신나긴 하네요. 신나죠? 네. 한희 씨 이런 노래 좋아하구나. 아니 이게 예. 저희 마이카 타고 다닐 때 예. 이렇게 많이 틀어주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남편이? 네, 가족의 아. 한 분이 많이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좋아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아, 이 공명과 이제 누가 불렀냐고 이제 자꾸 취조해가지고 알아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그 네. 노소와 커피 그러니까 어쨌든 노소와 가비 네. 커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남편은 무슨 커피를 좋아하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저희 허스밴드께서 저는 되게 촌스러워서 달달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저거 믹스 커피. 네. 잘 마시 애호가죠. 네, 애호가잖아요, 우리는. 근데 보기와 달리 또 아메리카노를 또 설탕을 안 넣고 또 드시더라고요. 네, 남편도. 제가, 네, 그렇죠. 보기보다 세련됐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커피를 배웠으면 나도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고 싶어요. 라떼도 네. 만들고. 네. 뭐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니까 뭐 브랜딩도 이렇게 해서 로스팅도 이렇게 막 해서 네네. 뭔가 이렇게 발휘를 하고 싶은데 네. 남편이 아메리카노만 찾아요. 딴 거로 그냥 강제로 먹이세요. 먹는 거는 좀 예민한 사람이라. 예민하세요? 예. 아, 그쪽으로 다 그 모든 게 입에 미각에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이라. 아, 입이 또 강조되시는 분이시구나. 네, 커피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작가가 네. 안나와 이반은 남자 주인공이에요. 네, 네. 같이 그 소매치기도 하면서 같이 네. 하면서 나중에는 안나를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반인데 근데 그 외모적으로는 뭐 광대도 톡 튀어나오고 좀 야리야리하고 그렇게 외적으로는 끌리는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예상했어요. 타냐는 예, 네, 저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이건 이제 책이니까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왠지 그 따냐는 네. 따냐가 안 나죠. 네네. 그 따냐는 이렇게 짜리몽땅할 것 같고 어디 아, 이미지가 따냐를 어. 상상하셨구나. 저는 이반을 상상했는데 따냐를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네. 따냐는 짜리몽땅하고 야무진 그런 스타일로 아, 생각하고요. 네. 그 이반은 냉소적인 것 같아요. 조금 캐릭터가. 그래요? 네. 근데 이반은 그분 굉장히 키 크고 나는 좀 오히려 미남일 것 같아. 강당길 아,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예. 네. 저는 조금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카리스마에 이 주인공이 여주인공이 끌렸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어떻게 아. 어떻게 같은 책을 봤는데 생각을 다르게 하죠. 근데 네. 남자는 겉모습은 멋있지만 네. 끌리는 타입은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 작가가 이반을 네. 통해서 뭐를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네. 그 이반이 과연 이 따냐를 진짜 진정으로 사랑했을까? 거기에도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용한 것인지 사랑한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약간 조금 이용했던 것 같아요. 퍼센트로 봐야겠죠. 막 이용도 하고 사랑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사랑한 것도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그 밑에 조금 이 사람의 전형적인 그 캐릭터가 많이 그 전에 그 사람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의 수단을 이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캐릭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은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사랑은 했었던 것은 같아요. 근데 오히려 따냐가 조금 남성적인 그런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었다는 게 조금 느껴졌거든요. 책에서. 어떤 면에서요? 뭐 자기는 뭐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식으로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사랑은 사랑이고. 네. 좀 남자들이 네.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이었더라고요.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마지막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사랑은 사랑이고 애는 애다. 이제 그 입안에 애를 뵀잖아요. 그런데도 네. 그 이반이 자기를 그 뭐지 사기치니까 이게 네. 배신을 하니까 자기도 이제 배신을 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기존에 막 그 막 순종적인 순애도적인 아, 막 아, 네, 그렇게 맞아요. 끌려다니지 아, 않는 게 아, 저는 주체적인 그 삶을 맞아요. 사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런 면을 느꼈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반이 사랑을 했나 안 했나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쩌면 사랑의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배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유효기간이 지났을까요? 예.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마다 뭐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랑이 없어진다는데 진정한 사랑이면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왜 웃고 떼우세요? 얼버무리지 마시고. 진정한 사랑도 있겠죠. 네. 네.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다는 거. 네. 오래되면 유통기한이 끝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얘기가 통합된 네, 게 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사랑은? 그렇게 되나요 또? 그 뭐지 책을 하나 선정하면 한 네. 번으로 끝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그 시간이 아쉽다고 그래서 네. 두 번으로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이번에는 요걸로 네. 끝내고요. 네. 노래 듣고 다음 번에 또 1부는 네. 여기에서 마치고 네. 2부에서 네.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네. 또 그 이어서 이 책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부에서 만나요. 노래 한 곡 듣죠.